H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봤을 때 아, 나 저거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전이라는 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시금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저걸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기조차 힘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기에 더더욱 도전에 대한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의 용기 있는 도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새겨봐도 도전했던 때가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전이라는 거 그렇게 거창한 일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새로움을 가져다 줄 여행을 한다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는 도전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도전하며 역동하는 전라북도 김제로 떠나는 전국 일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심장이 멈춘다 내 숨이 멎는다 네가 떠난다 FT 아일랜드 사랑 사랑 사랑 사랑했다 행복했었다 네 남자로 태어나서 한없이 사랑했었다 그걸로 됐다 눈물 꾹 참아보련다 빗물이 온몸을 적신다 또 애써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내 눈에 들어간 빛과 그 생각하며 잠꽃도 참아왔던 눈물을 대신해 준다 미치도록 사랑해서 너무나 행복했었다 사랑한 추억을 내게 준 너를 보낸다 한 년 내 사랑 사랑 사랑 잘 가요 내 사랑 사랑 사랑 차오르는 나의 눈물이 몸을 적셔도 이제는 goodbye goodbye goodbye 나를 떠나 부디 행복해 한 걸음 한 걸음 네가 멀어진다 말없이 숫자를 채운다 힘겹게 손에 들며 한숨을 뱉어본다 한 잔을 마셔본다 넌 그걸 생각하며 잠꽃도 참아왔던 함께 삼킨다 미치도록 사랑해서 너무나 행복했었다 사랑한 추억을 내게 준 너를 보낸다 한 년 내 사랑 사랑 사랑 잘 가요 내 사랑 사랑 사랑 차오르는 나의 눈물 김제시는 전라북도 중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제는 백제 때 벽골헌이었으며 당시부터 있었던 벽골제와 유래가 같습니다. 벽골제가 뭐냐고요? 벽골제는 김제시에 있는 백제시대 때 축소된 저수지 두기입니다. 이후 통일신라 경덕왕의 전국 지명 한화 정책으로 지금까지 쓰이는 지명인 김제군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만경현, 평고현, 이성현, 무읍현이라는 네 개의 속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장보고가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지역 주민들도 장보고와 함께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조정에 의해 김제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4월 1일 만경군, 금구군을 편입해 통합했고 1941년 11월 1일 김제면에서 김제읍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989년 1월 1일에 김제읍과 월촌면이 김제시로 승격되고 1995년 1일 김제군과 김제시가 김제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지금의 김제의 모습을 마침내 띠게 되었답니다. 성시경, 너에게.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어려워. 김제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관광지나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전국 일주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제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김제시도 저와 생각이 같은가 봐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김제에는 특별한 관광지나 유명한 곳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떠나온 전국 일주인 만큼 또 찾아가 봐야겠죠? 저기 산속 안에 보이는 곳은 금산사라는 곳입니다. 금산사. 한 번쯤 모두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곳인데요. 금산사는 김제에 위치한 절입니다.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헌이 장남 신검에 의해 강제로 감금됐던 비운의 장소였는데요. 실제로 드라마 태조 왕건 중 견헌의 금산사 감금생활 촬영을 이곳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우리도 견헌의 마음을 함께 둘러보고 구석구석 살펴봐요. 금산사의 대표 법당으로는 미륵전, 대장전, 명부전, 나한전, 그리고 정문의 역할을 해주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일 크게 보이는 곳이 미륵전인데요. 미륵전은 1635년 지어진 법당으로 한국 사찰 중에서는 유일한 3층 법당입니다. 또한 상당히 특이한 건물이자 경내 가장 크게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국 고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구조임을 인정받아 국보 제62호로 지정됐습니다. 단순히 3층, 중층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목탑 구조와 유사해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목탑인 법주사 팔상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금산사의 위력 느껴지시나요? You will always be my girl. I promise you I will be on your side. 스탠딩 에그 여름밤의 우린. 김제는 5000년 농경문화의 중심지로 벽고을이라고 불립니다. 예로부터 쌀이 풍요로워 벽고을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드넓은 평야와 청정하고 풍부한 물 자원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질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러한 김제의 환경을 잘 이용한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한우를 맛보려고 합니다. 이 한우는 그냥 한우가 아니라 김제에서 재배하는 청보리를 한우에게 먹이고 우분을 다시 청보리 재배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서로서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 있는 한우를 불판 위에 올려 맛보세요. 생으로 굽는 것은 한우 본연의 담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블링을 보고 먹으니 뛰어난 육질이 입안에서도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옆에 육회 비빔밥도 함께 맛보세요. 고소한 참기름과 달걀 노른자가 버무러져 고소함이 두 배.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육회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비빔밥은 벼의 고장인 만큼 기름진 김제 평야에서 자라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럼 모두들 편하게 즐기시다가 다시 만나요. 오마이걸 반하나? 반한 게 아니야. 왜 하지 말아줘.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저 우연하게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오바하지 마. 내게 다가가는 게 아니야. 우연히 네 앞을 지나가는 것뿐이야. 친구가 들려준 너의 얘기들이 신경 쓰여. 사실 궁금하기는 했어. 우연히 보게 된 너의 뒷모습이 신기해 보여. 알고 싶은 넌 내게 뭘까. 도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고즈넉한 김제로의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전을 한다는 것. 아까는 쉬운 일 같았는데 여행을 하며 생각해보니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어제는 어려워 보였던 일이 오늘은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도전 정신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11차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 포항, 하동, 보성, 순천, 남원, 그리고 김제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조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HUBS